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노동당을 남조선 각계와 국제사회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권익현, 제야인사 리철준을 비롯한 남녘교래와 유남뉴스, MBC 방송을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조선노동당은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조선노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키르기즈스탄 알람당 대표단 단장은 조선노동당의 장도한 역사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이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했으며 몽골인민혁명당 대표단 단장은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강력한 당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투쟁 경험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당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지적했습니다.